항상 옆에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 있던 나인데 이제 다른 남자 품 안에 사랑받고 있고 다정한 그 모습으로 날 미치게 하고 후회한 만큼 가슴은 찢어질 것 같고 가만히 서 있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행복하지 마 절대로 행복하지 마 나를 떠나버리면서 don't you dare break his mind 행복하지 마 절대로 행복하지 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란 거짓말 같은 말은 필요 없어 To say that I love you, that I love you. 있는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빌고 있는 난데 이제 다른 여자뿐만의 사랑받고 있고 다정한 그 모습으로 날 미치게 하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고 가만히 서 있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행복하지 마 절대로 행복하지 마 나를 떠나버리면서 don't you dare crack a smile 행복하지 마 절대로 행복하지 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란 거짓말 같은 말은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제일 친한 친구란 말은 집어줘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솔직하지 못한 거니 Just think about the times that only you and I know How can you throw it away 제발 떠나가지 마 절대로 행복하지 마 나를 떠나버리면서 Don't you dare break a smile 행복하지 마 Oh no no no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란 거짓말 같은 말은 필요 없어